Forbes News.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 일정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실행자 중 등록금 납부 후 장학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30일 금요일 3시 이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한전 대학생 서포터즈 8기의 캡컨택트 행사 안내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자체 제작한 한전 희망키트를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10월 30일, 11월 2일, 이틀간 직접 키트를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함께 진행하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커리어 개발센터 교내 근로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선발될 시 2020년 11월부터 근무합니다. 근무 시 커리어 개발센터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1년 대비 7급 공무원 합격 전략 설명회 안내입니다. 공무원 합격 전략과 준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까지며 무료로 청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탈리아에선 반대 시위가 격해지고 상점 약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수천 명이 거리로 뛰어나와 식당 운영 제한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폭력 양상을 띠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시위대 일부는 고가품 매장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이탈리아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 2천 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서울 이태원, 강남, 홍대 등의 유명 클럽들이 할로윈 대위 휴일 기간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태원, 강남, 홍대에 있는 주요 클럽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을 중단합니다. 이번 휴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의 한 클럽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영업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휴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80% 이상이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일수록 체내 염증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났고 더 오래 입원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타민 D 수치와 코로나19 감염 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비타민 D 결핍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기름진 생선과 계란 등을 섭취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선수가 은퇴합니다. 11월 1일, 대구FC와의 경기가 이동국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동국은 1998년 K리그에 데뷔해 23년간 활약했으며, 마흔이 넘을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부상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아니며, 최근 조급함과 불안감을 많이 느꼈고, 오랜 생각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강서연,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